오늘도 넌 우리 집에 눌러 댕댕 비밀번호도 다 알지만 I like them 손잡이 여는 순간 부처는 침대까지 떨어지기 싫어 덕과 가나줘 baby 이미 불빛이 내려놨지 밤이 낮이래도 모르게 커튼도 내려놨지 옆집에서 화내며 문우도 두려도 괜찮아 나 이제 곧 이사 갈 거거든 아예 근데 부탁이 있어 한 번만 들어줄래 아니야 좀 이따가 말할게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Your touches like velvet Your lips like velvet 우리 맛 단사 It's like velvet I like that I like that My body's like velvet My lips like velvet 우리 맛 단사 It's like velvet You like that You like that baby Shit, calm it down Sip again and again and let's make out 흔들흔들리는 저기 저 조명 봐 우리가 만드는 건 소만의 lullaby 아예 근데 닭이 있어 한 번만 들어줄래 아니야 좀 이따가 말할게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Your touches like velvet Your lips like velvet 우리 맛 단사 It's like velvet I like that I like that My body's like velvet My lips like velvet 우리 맛 단사 It's like velvet You like that You like that baby Birthday, every morning I want that, like that, like that. 해가 뜨기 시작했으니 또 다시 밤까지. Your touches like velvet, your lips like velvet. 우리 맛 단사, it's like velvet. I like that, I like that. My body's